광명성절경 주흑수르비아 준비위원회와 인도네시아 준비위원회가 최근에 각각 결성됐습니다. 준비위원회들은 1월 24일부터 2월 17일까지의 기간에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성스러운 혁명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채로운 정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광명성절경축 파키스탄 전국준비위원회 결성식이 최근 카라치에서 진행됐습니다.